동화 한국어 버전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모두 자랐으니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도록 하여라. 더 이상 너희들을 돌봐줄 수가 없구나. 엄마 돼지는 먼 마을로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삼형제에게 돈을 약간 주었어요. 삼형제는 다 같이 엄마의 집을 떠났죠. 가는 도중에 밤이 되자 커다란 보리수 아래에서 쉬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온 거야. 각자 따로 흩어져서 우리의 운을 시험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 혼자의 힘만으로도 살 수 있어. 다른 두 돼지보다 똑똑했던 셋째 돼지는 흩어지자는 의견에 기쁘지 않았어요. 누군가 순진한 형들을 이용해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형, 난 동의하지 않아. 우리는 합쳐야 힘이 세죠. 힘을 분산하면 안 돼. 넌 항상 가르치려 드는구나. 우리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다고. 그래, 우린 너의 연설을 들을 만큼 마마보이가 아니라고. 알겠어, 동의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린 각자 집을 짓고 혼자의 힘으로 사는 거야. 아무도 간섭해서는 안 돼. 그럼, 그렇지. 당연하지.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서로 가까이에 집을 지어서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자.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그래, 알겠어. 동의해.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돼지들은 집을 지을 곳을 정하고 집을 지을 재료를 구하러 떠났어요. 집으로 집을 지으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집 짓기도 쉽겠지. 남은 돈으로 잠을 자기에 편한 침대를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첫째 돼지는 농부에게 갔어요. 농부 아저씨! 새 집을 짓는 데 쓸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 여기 있단다. 농부는 첫째 돼지에게 집을 팔았어요. 첫 번째 돼지는 기뻐하며 집을 짓기 위해 돌아갔죠. 둘째 돼지는 길을 따라가다 나무꾼을 만났어요. 나무 토막으로 만든 집은 더 시원하고 집 짓기에도 경제적이겠구나. 남은 돈으로 잠을 자기에 좋은 부드러운 매트리스를 사야지. 그래서 둘째 돼지는 나무꾼에게 나무를 사고는 꿈에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해 돌아갔어요. 하지만 형들보다 지혜로웠던 셋째 돼지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짓기로 결심했죠. 나는 매트 위에서 자더라도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집을 지을 거야. 그래서 셋째 돼지는 가게로 가서 벽돌과 시멘트를 사왔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은 집터에 모여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첫째 돼지는 아침에 집을 완성했죠. 난 정말 똑똑한 건축가야. 저 두 녀석보다 정말 빨리 집을 지었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차를 마시며 쉬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집을 지었지? 저녁까지는 나도 집 짓기를 끝내야겠다. 둘째 돼지는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저녁에 나무로 된 집을 완성했어요. 집을 나무로 만들었으니 집으로 만든 집보다는 분명히 튼튼할 거야. 이제 내 집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야겠다. 형들은 집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지만 셋째 돼지는 그런 형들을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셋째는 아직도 집의 기초를 닦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 형들이 집 밖으로 나와 셋째를 보고 무슨 일이야? 집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나는 가장 튼튼한 집을 짓고 있어. 어떤 날씨에도 어떤 재난에도 1년 내내 튼튼하게 서 있을 거야. 우리가 약한 집을 지었다는 거야. 너의 집이 가장 튼튼하다고? 셋째 돼지는 형들의 말을 무시하고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차근차근 셋째는 일주일 만에 집을 지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그들은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하지만 곧 늑대가 이 아기 돼지 삼형제를 보고는 잡아먹기로 결심했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의 집 앞으로 와 문을 두드렸어요. 돼지야, 작은 돼지야, 날 들여보내다오. 아니,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열어줄 거야. 그러면 나는 숨을 훅훅 내쉬어 너의 집을 날려버리겠다. 나는 집을 가장 튼튼하게 지었어. 마음대로 해봐. 늑대는 공기를 한숨 가득 들이마시고는 그 숨을 첫째 돼지의 집으로 날려보냈어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죠. 이 충격으로 첫째 돼지 역시 날아가 둘째 돼지의 집으로 굴러갔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왜 굴러서 들어왔어? 첫째 돼지는 테이블 밑으로 숨으며 외쳤어요. 문 닫아! 문 닫으라고! 사나운 늑대가 날 막 먹으려고 했어! 여기로 와서 우리를 사냥할 거야! 으아! 둘째 돼지가 문으로 달려가 꼭 닫았어요. 자물쇠로 문을 잠갔지요. 늑대가 와서 문을 쾅 때리기 시작했어요. 돼지야, 작은 돼지야, 날 들여보내다오. 아니,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열어줄 거야! 그러면 나는 숨을 훅훅 내쉬어 너의 집을 날려버리겠다. 나는 집을 가장 튼튼하게 지었어. 한번 해보든가 못된 늑대야. 늑대는 공기를 한숨 가득 들이마시고는 그 숨을 둘째 돼지의 집으로 날려보냈어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죠. 지붕도 사라지고 벽도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돼지들은 살기 위해서 뛰었어요. 그리고 셋째 돼지의 집으로 들어갔죠. 무슨 일이야? 뭐가 그렇게 무서워? 나쁜 늑대가 우리 집을 바람으로 날려버렸어. 그 늑대가 여기로 와서 너희 집도 날려버릴지 몰라. 도망가자. 엄마 집으로 돌아가자. 벽돌로 지은 내 집은 날려보낼 수 없을 거야. 혼을 좀 내줘야겠군. 들어오라지. 형들은 선반 위로 올라가. 늑대가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는다 해도 절대 내려오지 마. 두 형은 선반 위로 올라갔어요. 곧 늑대가 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고는 밀었죠. 저리 가, 못생긴 늑대야. 내 집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을걸. 너는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는구나. 나는 숨을 훅훅 내쉬어 너의 집을 날려버리겠다. 너의 형들의 집도 날려버렸지. 그럼 한번 해보시지. 숨이 넘어가도록 불어도 성공하지 못할걸. 늑대는 공기를 한숨 가득 들이마시고는 그 숨을 셋째 돼지의 집으로 날려보냈어요. 하지만 집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늑대는 더 큰 숨을 내쉬며 다시 해보았지만 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몇 번 더 시도하던 늑대는 숨이 차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러나 못된 늑대는 다시 일어나 문을 부수기 위해서 멀리서 달려왔어요. 형제들은 창문 유리를 통해 늑대가 뛰어오는 것을 보았죠. 형제들은 모두 함께 등으로 문을 밀었어요. 늑대가 온 힘을 다해 달려와서 쾅! 부딪혔어요. 천천히 문을 열어 늑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셋째 돼지는 다시 문을 잠갔죠. 늑대가 쓰러졌어. 내 집을 날려보내지 못했어. 너의 집으로 피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늑대의 뱃속에 있었을 거야. 맞아. 넌 우리를 구했어. 하지만 형들이 여기 없었다면 늑대가 나를 먹었을지도 몰라. 우리 함께 문을 막아서 늑대가 실패한 거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틀렸어. 우리는 합쳐야 진짜 힘이 생겨. 이제는 함께 살자. 절대 떨어져 지내지 말자. 갑자기 늑대가 다시 깨어나서 문을 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못된 녀석들! 어떻게든 오늘 너희를 잡아먹겠다. 늑대는 지붕으로 올라가 굴뚝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형제들은 지붕에서 울리는 발소리를 듣고는 늑대라는 걸 깨달았죠. 셋째 돼지가 벽난로에서 나무에 불을 붙였어요. 늑대는 굴뚝으로 다가가기 위해 애를 쓰더니 마침내 간신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늑대는 미끄러지고 미끄러져 활활 타는 불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 후로 아기 돼지 삼형제는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